병 같이 다가와 날 멸망시켜 I'm afraid of all 내 세계 산산이 부서져 너를 탐하게 되고 불장난이라 해 Quit that 가시를 가졌네 Hands down 태산이 된 버린 crown Take that 그 순간 더 날 깨물었고 그리 마셔 널 사랑하는 불완전한 빛대로움 비틀거리고 증오 속에 미쳐도 사랑 favorite